최고파 너의 오빠 너의 사랑이 난 너무 고파 최고파 너의 오빠 널 갖고 말 거야 최고파 어떻게 하태 컴백한 건지 나도 소야 탤런지 이 앞에서 나 먼지 왜 찝찝대고 씩씩대고 징징대게 돼 나는 진지한데 찔찔하게 시비는 걸게 돼 모든 신경 쓰여 시작한 나의 로만 들어 1년이 들어 지금 다시 노력한다면 참 잘 갈 것 같아 가나다라 마바다 아하쿠나 마타타 똑같은 프로필 사진 왜 자꾸 확인할까 그렇다고 착각하지만 신함자 알다났어 단단났어 네가 뭔데 너만 잘났어 나를 자꾸 놀려 너 이제 그만 홀려 꽉 잡아 날 덮치기 전에 내 맘이 널 놓치기 전에 See what you want, see what you want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꽉 잡아 날 덮치기 전에 내 맘이 널 놓치기 전에 See what you want, see what you want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배고파 너의 오빠 너를 향한 너의 맘을 왜 몰라 나를 모른 척해도 차가운 척해도 널 밀어내지 못하겠어 배고파 너의 오빠 너의 남자가 될 거야 두고파 나의 마음이 내게 닿도록 지금 달려갈 거야 꽉 잡아 날 덮치기 전에